내가 이런 말을 하면 혹시 멀어질까봐 너랑 멀어질까봐 네가 멀어질까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네가 싫어할까봐 내가 싫어질까봐 나를 밀어낼까봐 그래서 오늘도 결국 다 참아내고 어쩔 수 없이 건넨 평범한 말 안녕 내일은 마침 주말인데 너를 데리고 좋은 곳에 가보고도 싶다 혹시 네가 허락한다면 네 손을 잡고 같이 걷고도 싶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혹시 멀어질까봐 너랑 멀어질까봐 네가 멀어질까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네가 싫어할까봐 부담스러울까봐 지금 이 친구 사이도 모두 없던 일처럼 사라질까봐 건넨 평범한 말 안녕 건네 잘 들어가 안녕